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11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명시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명시된 민족 대단결의 내용에 대해서와 이 원칙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두 체계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는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밝혔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3.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 통일 위협을 일으키는 데 기울여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킬 때에 대한 원칙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한다는 것의 의미로 말하면 공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통성의 기초에서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공용은 공동의 번영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리를 도모한다는 것은 민족 공동의 리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각 계층의 요구와 리익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민족 공동의 목표인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 모든 문제에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담고 있는 내용은 우선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않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늘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해 우리나라가 분열되면서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민족 분열로 해서 북과 남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북과 남의 어느 일방도 자기의 사상과 리념, 제도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의 단합을 일으켜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자면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한다면 북과 남 사이의 대결 관계는 언제 가도 해소될 수 없고 민족의 대단결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것만큼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침해하지 말아야 민족 대단결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민족 분열의 역사는 사상과 리념,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 타방을 반대한다면 민족의 단합과 조국 통일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요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북과 남이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민족 공동의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일 국가 간의 교류처럼 생각하면서 북과 남 사이의 모든 협력과 교류 사업을 상호주의적으로 대한다면 민족 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일으켜 나갈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모든 협력과 교류 사업을 민족의 대단결을 일으키고 민족 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일으키려는 지향과 입장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담고 있는 내용은 또한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 민족의 리익을 도모해야 하고 모든 노력을 조국 통일 위협을 일으키는 데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건에서 북과 남에는 서로의 지역적 리익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과 남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서 계급적 리익 관계도 각이합니다. 그렇지만 북과 남은 다 같이 하나의 조선이고 모든 계급 계층은 계급이기 전에 우선 민족의 구성원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 안에서의 지역적, 계급적 리익은 민족적 리익이 보장될 때에만 원만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수성이 보장돼야 개별적인 계급과 계층의 자수성도 보장될 수 있고 민족의 운명이 성과적으로 개척돼야 계급 계층의 운명도 올바로 개척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적 리익은 결코 조국 통일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국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과 불행은 북과 남의 어느 한 지역이나 계급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족 분열의 고통은 조선 사람이라면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그리고 노동자이건 농민이건 기업가이건 누구나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 민족의 리익, 조국 통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앞에 내세우면서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는데 지역적, 계급적 리익을 복종시키고 조국 통일을 일으키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는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데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민족 성원들이 접수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현실적인 원칙으로 되자면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적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족 공동의 요구와 지향에 전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민족 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민족 공동의 요구와 리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분열된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원칙이 있어야 민족 대단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 내세운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 조건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정당한 원칙입니다.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속에서 살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 대단결을 일으키자면 마땅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다 같이 진보와 번영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인 리익만을 추구하면서 상대방의 리익을 침해한다면 대결을 피할 수 없고 언제 가도 민족적 단결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존, 공용, 공리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살아나가면서 함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고 공동의 리익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 내세운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은 민족 공동의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족성은 모두의 단결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원칙입니다. 오늘 지구상에는 일정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위연합이나 경제적 위연합을 형성하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 나가는 지역이나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북과 남의 공존, 공용, 공리는 한 나라, 한 민족 안에서의 관계로서 철두철미 통일지향적인 것이고 전민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 밝힌 민족 대단결의 원칙은 가장 정당한 원칙일 뿐 아니라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원칙으로 됩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오늘 절박한 현실적 요구로 되고 있습니다. 공존, 공용, 공리를 도모하고 모든 것을 조국 통일 위협에 복종시켜 나갈 때에 대한 원칙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민족 대단결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대결의 입장입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공동의 이익을 일으키자는 입장이 아니라 상대를 없애버리겠다는 대결 관념을 가지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민족적 재난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은 우리의 공명 중대한 대단결의 원칙을 외면하고 악랄한 반통일 책동에 매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반통일 세력들은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외세와 야합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광분했습니다. 남조선의 분열주의 세력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대결 책동으로 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을 일으키려는 결의의 염원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남조선의 보수 세력은 온 결의의 지향과 염원이 담겨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민족 대단결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전면 부정에 나서는 행위라고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 밝힌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례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화해와 협력의 북남 관계를 파괴하고 자주통일, 평화 번영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의 반공화국 대결 책등을 조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제시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